제5과 호텔에서 레슨 5. A hotel room. 단어 vocabulary 호텔 hotel 객실 room 여행자 tourist 1인용 single 개원 desk clock 당연히 certainly 얼마나 how much 개인의 private 목욕 bath 60 60 달러 dollars 에어컨 된 air conditioning 누군가가 someone 나르다 ring 가방 suitcases 기다리다 wait 문장 text 실례이지만 1인용 방이 있나요? Excuse me, sir. Do you have a single room? 그럼요. 아주머님 방이 많이 있습니다. Certainly, madam. We have many rooms. 방 하나에 얼마입니까? How much is a room? 전용 욕실을 쓰실 건가요? Do you wish a private bath? 예, 그래요. Yes, please. 욕실 붙은 방은 60불입니다. A room with a private bath is $60. 그 방은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나요? Does it have air conditioning? 그렇습니다, 아주머님. Yes, madam. 그 60불짜리 방으로 주세요. I would like a $60 room. 그러죠, 아주머님. Yes, madam. 누가 내 가방을 내 방으로 날라주실 수 있나요? Can someone bring my cases to my room? 그럼요.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. Yes. Please wait here. 고마워요. Thank you, sir. 천만에요. You are most welcome, madam.